하나가 철철 철철철 넘치니 니나니나 너 짐 아파 하나는 안고 가자꾸나 하나를 뚝 따서 입에다 놓으니 술이 살살 슬쩍 녹아 꿀맛 같구나 모르를 따세나 다리를 따세나 새빨간 산딸기를 웃어 따세나 하늘을 뚝 따서 하늘을 뚝 따서 입에다 놓으니 입에다 놓으니 술에 살살 슬쩍 녹아 꿀맛 같구나 니나니나니노난노냐 니나니난노냐 니나니난노 정말 좋구나 한국산